속을 파고들어 더더더 구석구석 파헤치고 달리면서 부딪혀 정신 차려 조심 조심 에러다 에러다 falling down down down down 떨어져 음소거 아우소 KK 아우아우 Paralyze me, I cannot, cannot do anything. 내 어둠 속 sick, sick, 더 깊이 내 어둠 속 sick, sick, 더 깊이 또 너에게만 빠르게, 빠르게 on America 아, 너의 마음을 두리번, 두리번, 두리번 거려 Oh, oh, 내 마음이 아파도 내 마음이 커져가네 뒤집 피고 엎질러진 격 아래서 계속 난 제자리 쪄 이때쯤 다시 또 들이켜 쉬어 짙어진 양 미쳐버려 주체 못해 너의 향기 몸이 반응해 또 너에게만 빠르게 빠르게 on America 아 너의 맘을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끓여 oh, oh, oh, 내 맘이 아파도 내 맘이 커져갔네 마음이 들고 또다시